You ready? Oh, yes. Come on. When you need music, I am Kinglers.net.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여러분, 지난 에피소드는 모두 들으셨나요? 오늘은 괴수 28호님이 일 중독이 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제 그 후에는 제가 뭐 학교에서 뭐 기독인 단체 전체 대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서운을 한 거예요. 내가 1년간은 여자와 여자와 사역적인 이외의 일로 밥은 먹지 않겠다. 잠깐 멍청했던 거지 그때. 내가 여기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 아까 지금 개수 28호님께서 내가 뭐 이렇게 뭐 학교 전체 회장이 뭐 이렇게 기독교인 회장이 되면서 여자를 만나는 게 뭐 이렇게 일하는 거 이외에는 밥을 같이 먹지 않겠다. 그래, 그랬어. 그래가지고 일하면서 밥을 그렇게 먹었어. 아, 일하면서 먹었어. 무슨 말이냐고요? 일을 많이 했어. 일을 진짜 많이 했어. 장난 아니야. 워커홀리, 워커홀리. 이걸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아니, 얘가 그때. 야, 너 진짜 웃긴다. 그래서 내가 일중독이야. 이거는 야가 나왔네, 반드시 뭐냐. 나의 언어로 얘기해야 돼. 왜냐면 내가, 나의 입장에서, 왜냐면 나는 그때 군대 그 병장 말년, 완전 말년 병장. 제가 대표가 됐을 때 얘가 이제 군인이었어. 군인 이제 전역하려고 할 때. 완전 말년 병장이어가지고 2개월 남고 막 이랬을 텐데. 제가 전화를 했죠, 그때.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 행사 좀. 행사를 같이 준비하자. 했더니. 너 전역하고 나와서 우리 뭐 전역하기 좀 직전부터 시작할 건데 전역하고 나오면 뭐 이렇게 바라면 된다. 근데 내가 그때는 아 형 나도 좀 이렇게 가면 공부가 너무 걱정돼서 뭐 학교 복학하고 이렇게 적응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 형이 야 내가 지금 우리 팀이 20명인데 그 중에 19명이 1학년 여자야. 정말에 바로 꽂히겠고 처음에 뻥친 줄 알았는데 진짜라 그러면서 막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무슨 과 있고 무슨 네가 막 과도 다 있다고 저 막 과별로 다 있고 막 정말 성격별로 다 있고 막 스타일별로 다 있다고 날 꼬드기 위해 과가지 아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내가 당연히 그럼 하겠지 이러고 갔어 갔는데 뻥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 팀이 끝날 때까지 팀원이 조금씩 보충돼서 한 30명 정도에 한 25명이 여자였죠. 30명에 25명이 여자분이었고 거의 대부분 정말 다 1학년 여자분들이었어요.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이 있던 어떤 한 여자분께서 이거 자기 팬클럽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이름 내가 삐어야겠다. 어 큰일 난 우리 삐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 지금 눈치도 못했어. 재수하고 제주에서 20살이나 대학교 4학년, 5학년 다녔고 군대를 또 늦게 2년 갔다 오고 하니까 28살이 됐는데 진짜 모태솔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마음을 먹었는데 그 여자분이랑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뭐 대화하고. 친구로서 만나는 거는 많이 있었지만 연인의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뭐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1년간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아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굉장히 바라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되게 부담스럽고 좀 별로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 물론 나도 여자들한테 바라는 게 없진 않았겠지. 상대방이 느꼈을 때. 그러면서 뭐 이 여자 이분 저분 이렇게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아 정말 마음에 이렇게 좀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올해 그 제가 항상 매화에 사랑만 하고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일반 직장인이셨어요. 일반 그 뭐지? 그냥 회사 다닌다고. 그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이셨는데 근데 그분이랑 이제 마음이 통했던 게 뭐냐면 그분은 사실 세상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을 만날 만큼 만나본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다 필요 없다라는 아 그걸 깨닫고 깨닫고 저가 그냥 그분한테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제 괴수 28호라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나의 조건이 아닌 나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마음이 더 열리고. 아 예수님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으로 됐죠. 예수님 마음인데? 근데 그 사랑만 하고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서로 감정이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남자친구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이었죠. 굉장히 저는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동아리를 나면 호구가 돼요. 아 나는 이게 그래서 아 드디어 내가 한강에서 기타 쳐줬는데 사랑이 이루어지는구나라 생각을 했고 기타 이럴 때 배웠지. 남자친구랑은 헤어질 상황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깊은 관계였던 거예요. 결혼을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저 때문에 막 서로 이제 헤어질랑 말랑 하고 막 헤어질까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사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저를 잡았는데 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치관이 많이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한 포인트가 있던 거지. 네네. 그랬고 저는 아직 교회를 더 우선하고 사역을 더 우선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분들의 좀 문제점은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데 그걸 사실 하나님으로 채우진 않기 때문에 남자친구나 이성친구로 그거를 100%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채워주지 않지. 주말이든 휴일이든 무조건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데 채워주지 않지. 그게 안 된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감정은 서로 좋은 감정 확인했지만 우린 아닌 것 같다라고. 그치, 그치. 그래서 헤어진 거죠. 뭐 이게 약간 거죠. 교회가 생활 패턴을 만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고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더 그렇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패턴이 있는데 이걸 고치기 내가 힘들어요.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지. 네. 이거는 사실 정말 신앙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거길 떠나서 내가 살던 패턴을 당장 바꾸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늘 주일날 일요일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내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남자로서 그냥 여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권하고 싶은 거는 사실 남자는 거의 진짜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숙해. 근데 여자분들한테 항상 내가 느끼는 거는 좀 굉장히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호수호 같은 넓은 마음을 그렇죠. 가진 남자를 찾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빠를 찾는 거야, 아빠를. 자기 나이 때 남자들한테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야. 내가 항상 여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남자를 만나려면 40대에 이혼을 한 두 번 정도 한 근데 세 사람이 된 남자를 만나는 수밖에 없다. 그 정도의 마음을 내공을 가지려면. 그니까 이걸 들으시는 여자분들이 약간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남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시는 게 속이 편해요. 포기하라는 얘기야. 포기하라는 얘기. 괜찮은 남자 하나도 없어. 마음 가는 거 없어. 내가 남자한테 다 알아. 교회에서 막 찬양인들은 다 쓰레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나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 본인이 죄수인이니까 죄인인 걸 인정하고 거야. 있는 거야.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여러분 그냥 여자분한테는 빨리 포기해라. 포기하세요. 네 포기하세요. 어쩔 수가 되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현실을 네. 직시하라. 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네 날계란을 바로 먹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네 익혀 먹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남자들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남자는 다 날라이별이에요. 네. 여러분이 잡는 순간 깨져요. 바로 깨져요. 잠든 순간 바로 깨져요. 삶은 계란인 줄 알아. 움켜졌는데 네, 바로 깨지는 거지. 깨져요, 여러분. 근데 네. 그게 결혼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 똥 밟았다 이러면서 깨달은다니까. 네, 진짜 그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네. 미리 그냥 다 아, 내가 끓여야 되는 애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여자분들이 사실은 뭐 남자분들한테 느꼈던 불편함이나 그런 것도 좀 뭐 바라는 점 여자들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 혹시 이렇게 청취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계세요? 너무 교회 여자들한테는 이런 거 바란다 혹은 너무 우리를 시켜본다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싫다 이런 것들이죠. 글쎄 두 분 다 연애를 충분히 많이 하셔서 없나 보네요. 근데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아마 그 여자분이 연애를 할 만큼 많이 해봐서 근데 진짜로 연애를 하면 할수록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음이 넓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약간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상이 많잖아요. 사실 안 해보면 연애에 대한 환상이 뭐 그렇죠. 남자가 뭐 이런 걸 해줄 것이다 뭐 크리스마스에 뭐 이런 데를 데려가 뭐 이런 환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로맨틱한 상상들을 사실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뭐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를 그럼요. 많이 예, 느끼고 네. 약간 그런 부분은 많이 중화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애 많이 한 여자분을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아, 아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남자분들 맞아. 약간 연애 자기가 만약 경험이 많이 없으면 이렇게 많이 한 여자분들을 약간 이렇게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약간 누가 누굴 정지 지가 걸리면서 지가 뭔데 만나주는 게 감사합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앞으로 만나실 남자분들은 보통 크리스마스에 쉬고 싶어요 집에서. 그렇죠. 전지현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근데 늘 보통 그 평균이랑 좀 다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기념일 챙기는 거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자체가. 나도 내 여친은 그래 너무 좋아. 네. 그리고 뭔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기준이. 그럼 지금 본인 홍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자기 피해. 한성 준비하고 계신 한성 준비 딸 남자 더 나왔어. 외모는 전지현인데 바라는 것도 많이 없어. 찍으려고, 방점 찍으려고 지금. 자기 피하시다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공감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런 여자분들을 좀 별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네. 근데 주변... 바라는 점이 다른 거지. 사실 바라는 점, 전 어떤 양은 사실 다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그치, 거를 맞습니다. 자기가 가장 바라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남자가 이게 충족돼 있으면 굳이 내가 바라는 게 많지 않은데 만나고 보니까 내가 바라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 상황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 네. 바라는 거 있다. 어떤 거? 근육. 근육이요? 네. 딱 그거 하나 있어요. 진짜. 체지방량 몇 프로? 아니, 진짜. 제가. 남자. 어느 근육량 몇 프로? 아니, 아니, 왜 그러냐고요. 어느 부위? 아니에요. 나 귀 뒤에 근육 좀 나. 난 발 뒤꿈치에 근육 좀 나. 귀 뒤에 봐. 나 귀 시룩시룩해. 나 귀에 힘 주면 귀 시룩시룩해. 지금. 근육을 만나. 아주 약간 외모적인 거를. 외향적은 너무 안 꾸민다. 아니요, 너무 잘 꾸며요. 그리고 솔직히 어때요? 괜찮아요. 남자친구분 있는데 후지지 않아요. 충분히.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목사 며느리고 노래 잘하고 키 크고 얼굴도 재생. 뭐 본인 보기 잘생기면 됐죠. 네. 3번 빼고 다 거기에 근육도 있으시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근육만 조금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 조금 마르죠. 지금 약간 그거야. 지금 다윗을 만나고 싶은 거지. 다윗 만나고 싶은 거지. 다윗은 근육이 있었으니까. 아니, 다른 건 너무 다 만족하니까 이제 신앙적인 것도. 오랫동안 만나면서 그런 부분이 잘 맞춰지더라고요. 맞춰졌다. 네, 맞춰지니까 더 이상 그 외에 바라는 건 없고. 등 근육이 좀 있어. 등 근육. 등 근육은 진짜 만들기 힘든. 등 근육 어려워. 아니 같이 저기 가니까 저기 뭐야 워터파크 이런데. 노량진 전지현님 남자친구 분 등 근육이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나중에 등 근육 인증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본인 연애를 하셨으니까 네. 본인 말고 이제 주변에 어떤 그렇지. 솔로인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다가와주는 거. 다가올 때 남자들이 너무 후지다. 야,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이런 거 구제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어떤 남자들이, 부분에 여자들이 감동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건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소한 걸 되게 감동을 받거든요. 그리고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부담스럽다는 것은 연락을 너무 자주 한다. 너무 자주 하고 카톡에 10개씩 먼저 와 있는 거. 한다든지. 비싼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지 가방 주는 비싼 선물은 내가 정확하게 아는데 어느 이상 비싸면 무조건 돼. 아. 비싸려면 아예 비싸야 된다. 아예 비싸야 된다. 근데 걔도 않게 비싸는 건 안 된다. 걔도 않게 비싸면. 근데 그건 오래가지 않더라고. 오래가지 않고. 그니까 남들이 해주지 않는 걸 해줄 때 되게 좋아하는데 아. 예를 들면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고 아 제가 받아본 건 아니고. 그 저희 제가 사역하고 있는 단체에 한 진짜 괜찮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커피를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집에서 떠나오는데 이제 그 커피를 미리 시켜놓고 딱 이제 딱 장소를 옮기니까 커피를 살 데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이제 커피 딱 마시고 싶다 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미리 사서 자기 텀블러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식지 않게. 그리고 여자친구 오니까 다시 컵에다가 탁 녹아주고 그 따뜻한 커피를 준 거야. 여자는 이런 거 감동받거든요. 딱히 나를 막 특별하게 사랑해 준다. 그렇죠. 정성을 텀블러 사야겠네. 이런 사소한 거. 그리고 만약 다가가는 방법이 좀 공통 분모에서 같이 시작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이런 게 좀 연애 처음에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게 많이 서툴러요. 공통 분모가. 네. 공통 분모를 생성하는 거. 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솔직히 그런 부분은 여자가 더 잘하는데 남자 이렇게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남자들은 그런 게 많이 터틀러서. 그렇죠. 맨날 게임하니까 그래 우리가. 게임 말고 딴 걸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제나나님은 팁을 주시자면 남자분들에게.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행동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네. 그냥 딱 그거면 돼요. 호감이 있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 속도 그대로 전진해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괜히 막 오래 남자랑 밀당을 한다. 밀당. 아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어설픈 밀당.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걸 안 들키려고 하면서도 다가오려고 하고 막 그러지만 않으면 근데 나는 되고,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정직하게 나와 달라. 그러니까 나는 뭐 다 보이는데. 저돌적으로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감이 그 있으면 자기 마음 있는 만큼 그대로 이제 다가오시고 약간 두려우셔도 사실은 그런 리스크는 사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 너무 이렇게 좀 비겁하게만 안 하면은 저는 어떤 방법이든 다 괜찮습니다. 제가 녹음을 시작하고 제나나님한테 한 다섯 번 정도 질문한 것 같은데 다섯 번 다 이렇게 화를 내시네요. 아니! 아니! 이따 들어! 주먹을 제대로 좀 하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사과드립니다. 예. 남자분들 사과 드려요. 아, 특히 교회 남자들 좀. 네. 제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같은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선 또 아까 얘기 나왔지만 네. 좀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사실 막 다가온 그건 다 알겠는데 1년 걸린 분이 있어요. 1년. 받아 주시긴 했어요? 제가 결국 물어봤어요. 오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매력 있다. 제가 고백 빼고 다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 네. 그러고 나서 그 후에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사귀는데. 아, 많이 신중하신. 14개월 걸리신 거구나. 네. 아니, 나는 내가 지금 여자친구분을, 내가 지금 만나는 분이랑 그 사귀기, 내가 고백하고 사귀는데 10개월 정도 걸렸다 그랬는데, 사실 20개월간 나는 내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직하게 했어. 그 10개월 정도면 지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살짝 지쳤는데 안 지친 내색 안 하고 그냥 늘 똑같이 얘기하고 늘 똑같이 대하고 늘 맨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목소리만 있어도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우직하면 우직한 거 중요한 거. 네. 아까 속도 얘기를 하시길래 약간 공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자도 약간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란 건 물리 공식에 보면 늘 나오잖아. VA-B는 VB-VA니까 그렇죠. 여자분이 멀어지는 속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관계가 좁혀지지가 않죠. 네, 남자분들에게 저희 팁도 드리고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좋은 방송이에요. 네, 청취율 빨리빨리 올라가지고 아이튠즈 생각나 여자들한테 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도 여자들한테? 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교회 남자분들 감히? 감히? 감히 드릴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지. 인트로 다시 읽어줘? 인트로 다시 읽어 내가? 왜 본인이 신발을 고른다고 생각해? 내가 신발일 수 있어. 아 근데 궁금한 거. 아니 궁금한 거는 이 교회 형제분들은 도대체 이제 자매의 어떤 부분에 약간 다가가고 싶은 그런 걸 느끼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나는 특별히 오더광님이 궁금해. 오더광님은 오더광님한테는 어떻게 해드려야 어떻게 해야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제가 묻고 싶었던 게 네. 자매들이 형제의 어떤 모습을 잘 보나 이런 게 사실 너무 궁금했어 사실은. 얘기했잖아요. 네. 호기심 해결? 에? 지금 얘기한 거잖아 두 분이 사실은. 아니, 아 그래요? 그 얘기 나왔나? 그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떻게 그 방법을 얘기한 거고 어떤 매력 포인트 어떤 매력 포인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게 더 궁금할 수도 있겠다. 그러게요. 뭐 궁금할 수도 있겠다. 아니 먼저 얘기하고 오도왕님 얘기하고. 네 먼저 얘기. 아 근데 저 좀 난 오도왕님 볼 빨개지는 게 너무 좋아. 지금 귀 빨개지죠. 그 아 근데 저는 좀 네, 죄인이고 쓰레기입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겠는 거야? 아니 근데 사실은 뭐 그런 마음을 한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요. 사실 나는 죄인이고 사실 속이 시커먼 사람이고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근데 이제 뭐랄까 사실 이렇게 사귄다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대상이 기독인이고 교회 안에서 그 사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간 제가 한번 연애했잖아요. 사실 많이 안 봤어요. 조건을 갖다가 많이 보진 않았고 어떤 성격이고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가졌나를 사실 많이 보고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누군가인가를 연상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진짜. 아, 진짜 남자, 멋있는 사람이다. 아, 지켜준 남자. 멋있게 그러세요. 이거 다 제가 잘라야 돼, 그러면. 아, 멋있게, 오케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아니, 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쓰레기 아까 드립을 했는데, 하여간에 뭐, 속 시커멓고, 사실 남자라는 게 진짜, 뭐, 스킨십 얘기를 갖다가, 뭐,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은, 사실 남자가, 성격이 그냥 좀 그렇고 마치 이제 폭주기관차처럼 한번 고삐가 풀리면은 이제 계속 잠금 해제를 하는 것처럼 계속 가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자제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 사실은. 그래서 뭐 그랬었고 사실은 뭐랄까 그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약간 저랑 나이 차이가 있는 자매를 만났는데 한 5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 자매를 만났는데. 네, 사실 그 자매도, 사실 그 자매 저를 되게 좋아해서 처음에. 좋을 것 같아요, 형. 아유, 아니, 제 별명이 자매 울렁증이었어요, 왜 그래요. 네, 자매를 울렁거리게 한다. 아니, 그게. 제가 진짜 자매 앞에 서면은 진짜 막 얼굴이 시뻘개질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1대1 상황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매 울렁의 봉인이 조금씩 풀려가지고. 나중에는 아 이거 사실 그럼 이게 괴수 18호 했던 것처럼 막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서원 얘기했잖아요 서원 얘기 저도 제가 삼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에 들어오고 그리고 서원했어요 성년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훈련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해가지고 성년체 차례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사역하는 동안에 리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장 이런 거 사역하는 동안에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라고 무스 받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굉장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매들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뭐 남자고 사람이니까 한 번씩 눈길이 더 가고 안 가고 자매들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다. 근데 그래 되도록이면은, 물론 부침이 있긴 했는데, 너무 가까이도 안 하고 너무 멀리도 안 하는 정책을 유지했어요. 마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원거리 근거리 그 외교 정책처럼. 아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아 미안해. 종북 노 우리 반 줄 알아요. 총방송대 우리. 아 하여간에 그래서 무사마 없습니다 이게. 네, 없어요. 저희 노란 것도 싫어해요. 어? 아닙니다. 아 그렇고 그래서 자매들하고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고학년이 되었는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사건을 한번 크게 겪었는데 제가 속했던 그 단체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되게 좀 안 좋은 방법으로다가 환승을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근데 그 선배가 사실 엄청 큰 직책을 맡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가가지고 아, 형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했더니 그 형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막 신앙과 연애는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제 단체에 속해 있던 그 간사님들이 이제 그 형의 손을 편에 들어주는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대폭발한 적이 있어요 진짜 뭐 하여튼 그런 일을 겪으면서 되게 사람이 싫어지고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당시에 이제 그렇게 그때 그 형들에 대해서 막 권징을 요구를 했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형들이 저를 갖다가 이제 좀 모함을 했던 거죠. 사실 네가 걔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아 유치하다. 아 진짜 유치한 생각인데 사실 아유 참 여기서 더 말하면 누군지 다 알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그런 사건 겪으면서 정말 동심에 진짜 스크래치가 딱 나면서 아무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 자신감이 진짜 막 엄청 땅에 떨어지고 자매 울렁증을 극복한 상태에서 자매 그 자신감이 이제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진짜 뭐 사람도 안 보고 그렇게 지냈어요. 오동왕처럼 자매하면서 지내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근데 제가 좀 그런 오덕의 세계에 있으면서 이제 되게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어요. 역사, 철학, 신학 막 이런 되게 잡다한 걸 좋아하는데 그 강문 자체는 절대 잡다하지 않아. 어, 아예 그러니까 그 아니 잡다한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그냥 박학다식한 정도고 그 박이 그거, 얇을 박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냥 석학다식하지 않다고 지금 말해서 그렇게 깊게는 안 들어가는데 두루두루 많이 아는데 근데 그걸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뭐 현대 기독교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리적인 그런 비평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다녔어요 한동안.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만났던 자매가 그런 거 있어가지고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말이 통했구나. 네, 말이 통했지. 그래서 말이 통해가지고 그 자매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한 1년 하고 한 1, 2개월 정도를 사귄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나오는 거야? 아니, 뭐.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 주제가 연애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왜 깨졌나를 무심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생각해봤을 때 그 자매가 저한테 원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 오빠랑 사귀면은 되게 그, 되게 뭐냐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인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런 거랑 그리고 한두 번 보니까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사귀면서 사실 좀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 의도적으로 되게 교회 오빠 코스프레를 하고 하면서 막 계속 막 그렇게 막 신앙심 좋은 오빠 신앙심 오빠 행세를 하고 다니면은 되려 그게 역풍이 돼가지고 매력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그냥 노멀한 오빠처럼 다녔어요 사실. 그냥 뭐 둘이 만나면은 그런 전에 속해있던 공동체 얘기나 교회 얘기나 복잡한 얘기나 아니면 그런 교리적인 얘기나 뭐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뭐 놀러다니면 놀러다니고 데이트하면 데이트하고 그냥 노멀한 그냥 오빠처럼 다녔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아마 그 입장에서는 의도하던 바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문제는 제가 엄청 또 힘들었단 말이죠. 그 직장의 일로다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뭐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해받기가 어려웠구나. 이해가 좀 안 되고 또 이해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아, 저 오빠 바쁘다 연락이 안 된다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자매들이 기대하는 감정적인 그런 충족을 잘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전화도 잘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들으시게 어떤 남자분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치? 그렇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 본인이 생각하는 여자의 매력을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어요. 아니, 그 개인적인 얘기를 다 했잖아요. 출연자들이. 그래서 쟤는,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인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주저리주저리 일단 떠들어 봐야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그래서 그런. 본인이 이제 새로운 분을 이제 마음으로 맞이할 때 어떤 분이었으면 매력을 느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말이죠. 사실은 아 진짜 그냥 아예 그게 저는 일단은 어떤 신앙의 캐릭터를 가졌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약간 신앙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들을 겪고 부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앙이 약간 신앙의 좀, 색깔이 되게 중요하다. 신앙 색깔이 좀 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아, 물론 뭐 정치적으로 보수란 소리는 아니고 그 신앙적으로는 그런 오해는 아무도 안 해. 우리 놓고 보수 아니냐는 아무도 오해 안 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뭐랄까 되게 사실 그런 게 교회 다니면서 사실 제가 들었던 자매들을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있다면은 일단 감정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이죠. 사실. 그래서 되게 뭐 뜨거운 분위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막 확 뜨거워졌다가 그리고 자매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딱 뒤로 돌아서면은 자매들끼리 안 친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되게 저는 사실 또 약간 아까 말한 교리나 성경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약간 좀 사변적인 얘기는 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좀 저 오빠 왜 저러지? 뭐 이상한. 네, 저 오빠 왜 저러지? 막 이런 거. 사실 신앙과 신학이라는 거는 종합예술처럼 역사, 역사, 철학 뭐 이런 게 줄줄이 다 따라다녀요, 사실. 그래서 한 가지로다가 물꼬를 트면은 할 게 많구나. 진짜 이틀은 떠들 수 있어, 진짜. 그 정도로 할 말이 많은데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좀 뭐 불만일 수도 있고 아,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 거라는 게 핑계일 수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당시에는 때마침 그 자매가 저의 그런 면을 좋아해줬던 거죠. 흔치 않은 케이스였는데 제가 하여간에 좀 잘 못한 게 아쉽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오동원님께서 진지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제가 표정을 계속해서 봤는데 앞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때 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기 뭐 그 친환경적인 색깔이 그 얘기할 때는 미소 지으면서 하더라고. 내용 자체는 진지하잖아. 네, 미소 지으면서 친환경적인 색깔이. 아, 미소는 짓고 있습니다. 네, 예, 미소 짓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 그 이메일이 있습니다. 저희 추잠 60분 이메일이 있습니다. chojob60man 그다음에 이제 gmail로. 오더광님에게 관심이 있는 분은 왜 그러세요?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엄선해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사진을 첨부해주시고 실제 저희 메일 주소입니다. chojob60@gmail.com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남자는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하고 그럼 그렇죠. 남자들이 사실은 톡 까놓고 정말 얘기를 하면은 성적인 어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는 뭐 교회에서 만났다고 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거 소개팅을 나갔대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선을 해가지고 근데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만나 여자분이 두 시간 동안 만나는데 하는 얘기가 나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이번 주에는 무슨 사역을 했고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야. 남자는 사역을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남녀 간의 성과 성의 만남인데 사역적인 얘기는 사실 이게 후반인 거고 성적인 어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여성으로서 네. 가지고 있는 어필을 먼저 하는 게 네. 저는 이게 축구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드컵에 예선을 통과해야지 본선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역별 예선 같은 거? 지역별 예선인데 그러니까 축구 메시가 아무리 잘해도 월드컵 본선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지? 근데 예선이라는 건 남자들한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외모적인 매력이에요. 근데 외모적인 매력이 무조건 지역에서 1등을 할 필요는 없어요.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4등을 하든 예선에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아니, 이게 그 월드컵의 예선 이 룰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확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거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남자분이 봤을 때 막 무조건 김태희 같이 이뻐야 된다. 뭐 전지현 씨도 있죠. 전지현처럼 이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 저 사람은 여자구나라는 거를 인식시켜 달라는 거야, 나에게. 그렇죠. 그리고 또 기준에 또 사람 남자 만나라는 게 이게 손을 잡아는 게 남자 친구 손 잡는 건지 이게 내가 여자랑 손 잡는 건지 그치. 모르겠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이 여자는 되게 남자분들이 정말 상상으로만 뭐 치마도 입고 가끔 향수도 뿌리고 뭐 이런 상상을 남자분들이 여자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남자는 무슨 향수 뿌렸는지 몰라요. 향수는 그냥 뿌리고 향수만 뿌리면 돼 그냥. 방향제를 뿌려도 아 이상. 이게 향수 뿌렸나? 남자 옆에서 진짜 짜장면 냄새밖에 안 나는데 내 몸에서는. 패브리 좋아하고 하세요. 진짜 그럼 진짜 향수인 줄 알아. 패브리지만 뿌리고. 그러면은 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외모 예선 통과한 그것만 있는 거죠. 통과 아니면 불통과 이것만 있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인 기준에서 네. 개인적인 기준 그것도. 무조건 뭐 연예인은 무슨 급 이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나는 이 사람이 예뻐 보이는데 내 친구는 이 사람이 안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런 거죠.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남이 평가하는 거는 오히려 나한테 별 영향이 전혀 안 돼. 근데 여자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데. 남이 내 남자친구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그렇죠.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되게 잘 주변의 평판을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동왕이 신앙의 색깔 얘기하셨는데 신앙적인 얘기는 어쨌든 대화가 제일 잘 통하는 그럼,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 모습에서 이렇게 만족을 해야지 계속 뭘 코스프레를 한다던가 이런 걸로 사귀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남녀가 다. 내가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되게 여자친구가 10개월이 걸렸다 그랬는데 이게 여자친구가 나를 10개월 동안 재고 그런 게 아니라 난 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나는 당분간은 되게 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메리트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나이대가 나이대라서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대에 있는데 나는 선언했거든. 나는 지금 뭐 당분간은 뭐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거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사실 그때는 생각하기에 이 여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여성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걸 한번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코스프레 해야 되잖아. 근데 난 절대 그렇게 안 살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이 여자분이 극복할 수 있으면 제발 극복해주길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 거고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줄 수 있으면 나를 만나달라. 그러니까 근데 혹시 나를 좋아해 줄 수 없는데 괜히 만나서 희망고문도 하지 말고. 사실 그러니까 10개월씩이나 걸렸죠. 그리고 남자들은 굉장히 어리다고 했잖아요. 어떤 여자가 자기의 말에 리액션을 그렇게 잘해주면 그쵸? 자기가 진짜 잘난 사람이 된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리액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진짜 공감해요. 네네. 그래서 전지현님께서도 뭐 연애를 쉼없이 계속 하셨다고 하는 게 웃음소리와 어떤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게 굉장히 큼직큼직하시니까 네, 남자분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좋아하나라는 이 여자 굉장히 나랑 대화가 잘 통한다고 그렇군요. 착각을 해. 착각할 수 있죠. 그 여자분들은 정말 저 남자가 굉장히 찌질해 보여도 크게 웃어주세요 그냥. 그것도 있어. 그리고 때리면 돼 남자에. 남자 때리잖아. 웃으면서 그 한 번씩 이렇게 치는 거지 이렇게. 아니야 그렇게 안 치고 주먹을 쳐도 좋아하게 돼 남자는. 어떤 종류 스킨십 그러니까 상관없어. 터치라도. 상관없어. 머리를 때려도 돼. 때려도 돼. 때리기만 하면 이렇게 어떻게든 때리기만 하면은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은 돼. 때리면은 그 때리 한 3초 정도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혼자 계속 오해. 이러면서 계속 오해가 돼 있어. 되게 단순하구나. 엄청나. 남자는 생각보다 정말 단순하고 단순한 수준이 그냥 아니야. 그냥 먹이를 주면서 잘 어르면 괜찮은 남자처럼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 거의 온오프 스위치 수준인 거지. 네네. 모든 부분이 아직 다 켜지지 않았을 뿐이야. 굉장히 모든 부분 얘 가서 온 누르면 아 얘 온입니다. 진짜 그 켜지기까지 뭐 회로가 돌고 이런 게 없어. 키면 바로 온이야 남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린이와 어린이 남자와 어른 남자의 차이점은 장난감의 가격밖에 없다고. 아, 정답이야. 그 말 맞죠. 정답. 진짜로 애들이 근데 요새는 애들이 갖고 노는 것도 굉장히 비싸긴 한데. 심리학 공부해 보면은 아동 심리학 있죠. 네. 여성 심리학 있는데 남성 심리학은 없어. 아동 심리학이 똑같거든. 진짜요? 돈이야, 돈도. 그냥 쓸만한 애를 데리고 산다. 이거야.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남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썸녀가 한 명 이상은 있다고. 한 명 이상? 아니야, 나는 지금 한 명만 좋아해. 아니, 이건 잘라야겠다. 나 그 이름 잘라야 돼. 그 이름 잘라야 돼. 오케이, 아무튼. 아니, 한 명 이상씩 있을 수 있다는 건 동의하는데,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만나면 보통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두 명 이상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 명까지는 정말 진심으로 썸탈 마음은 있는데 관심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데 한 명 이상으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본 적 없어요. 약간 남자가 관심 표현하는 거랑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 마음이 감동하고 이 여자랑 더 교제를 하고 싶다고 마음 먹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썸녀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명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썸녀 중에 자기 때린 사람은 자기 진심으로 좋아해. 때려야 결국은 때려야 돼. 액션 크게 웃으면서 한 번씩 때려줘. 진짜로 근데 이빨 꽉 깨물고 때리는 거 말고 모두 튀는 때리고 아니 뭐 헤드락을 하든지 헤드락 뻑가. 헤드락 켜주면 뻑가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할걸? 네. 안 반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반은 안 되고, 제가 선을 걸어드릴게요. 웃으면서 하는 헤드락 정도. 네. 네, 딱밤 괜찮은 것 같아요. 딱밤도 괜찮은데, 손바닥으로 하는 거 말고. 네. 남자는 이렇게 터치해주면 좋아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자도 얘기는 끝난 건가? 남자를 느끼는 매력 포인트는? 이 정도면 정리가 되나? 네, 네, 네. 그럼 여성분들이 느끼기에 매력 포인트. 남자들은 어떤 매력 포인트? 아, 전지현이 얘기한다, 전지현. 기승만한 건데? 아,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모성 본능을 일으키는 남자한테 많이 끌려요. 부족한 애들. 그, 솔직히, 이 네 분 중에서, 오동왕 씨. 말했잖아! 말했잖아! 매력 발산했어. 그러니까, 매력 얘기하니까 본인 매력 얘기한 거 맞다니까? 내가 덜 떨어져서 그래. 아, 그런 게 아니라. 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어쨌든 그런 외적인 거에 되게 먼저 끌리잖아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꽤 진짜 막 옥동자도 좀 비하해서 미안하지만 옥동자분도 되게 이쁜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여자는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고 좀 그 사람의 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확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열려요. 외형적으로 아, 다행이다. 뭐, 이제 본질적인 어떤 끌림이 네, 중요하다. 네. 다행이다. 살아갈 희망을 얻는다. 옥동자 돈 많아. 진짜인데. 여기 세 분도 힘내세요. 저 밖에서 녹음 도와주시는 분도 힘내세요. 괜찮아. 형도 희망이 있어. 형도 희망이 있어. 얼굴 안 본대. 괜찮아. 형도 희망이 있어.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저희 아빠 일단 잘생기셨어요. 근데 키가 165 정도 되고 저희 엄마가 172거든요. 와, 아니 옛날 분인데 그렇게 키가. 네, 그리고 아이고. 엄마가 되게 그 서양 몸매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딸이 전, 그래서 딸이 전지현인가. 아, 그렇구나. 아, 정말.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좀 많이 적어요. 일단 외모 이런 거보다 여자들은 좀 능력. 아니, 아니야. 덜 떨어지는 능력인 거지. 아, 좀 뭔가. 그치.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매력, 매력이 네, 중요하다. 매력이 외모보다 어떤 내면적인 매력이 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되게 그런 호감을 느끼는 거를 외모적인 건 물론 느끼는 뭔가 부분이 그러니까 있겠지만. 마음의 교감이 더 중요해. 네. 근데 마음의 교감 중에서 또 어떤 부분?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런 텀블러에서 이렇게 하는 자상함. 자상함도 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남자들 이것도 팁인데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 오늘 뭐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 근데 그거 왜? 이제 어떤 그런 원인과 네가 잘못했으니까 힘들지. 그렇죠. 원인과 과정에 알고리즘 만들지 말라고. 근데 이런 거죠. 알고리즘. 아, 나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 아, 오늘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 끝에 그 의미를 한 번 다시 반복. 정말 되게 많이 들었어. 끝에 있는 말 반복해. 그 김지윤 소장님이 항상 말하는 얘기잖아요. 헐, 대박. 진짜 이 얘기만 하면 여자가 끝난다고. 근데 이거를 잘 못 하시더라고. 남자분들이. 맞아. 힘들었어. 그러면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여자는 확 느끼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 근데 남자는 자꾸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를 토로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좀 들리나 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달라고. 그냥 들어달라고. 그러면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해 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왔는데 네. 말 나온 김에 제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매력 포인트를? 저도 비슷한데 저는 좀 용어가 있어요. 용어? 뇌가 섹시한 사람. 뇌가 섹시한 사람. 뇌미남. 세컨하다. EJ 들어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오동왕 자욱 거는 것 같은데. 아니 두 분 다 오동왕 누구 쳤어? 뇌가 섹시해 지금. 여사처럼 자판다 지금 오동왕 약간. 진짜 섹시하세요. 이상하네. 내가 섹시한 사람한테 확 끌리는 편이고 이제 어떤 가치관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게 뭐 좋고 나쁨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고 약간 어떤 정도의 훌륭함이 있다고 믿어요. 뭐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끌리는 게 있으면은 진짜 확 끌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 같은 게 네.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굉장히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다. 그런 거요? 내가 봤을 때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치. 진짜 그러니까 확 존경할 만한 부분을 여자들이 되게 존경할 만한 대상.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그런 게 뭐냐면 자기 일에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한테 진짜 완전 빠지게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총 종합해 보자면은 뇌는 섹시한데 칠칠 맞으면서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거야. 무성 본능까지 자극하면서 무성 본능, 무성 본능까지 자극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무성 본능을 자극하면 얼마나 좋아.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나도 사귀었다. 차라리 남자가 나요. 그냥 예쁜. 단순한데 여자들은 알 수가 없는 반응. 나 같으면 요일 정해놓고 해야겠는데? 월요일은 일만 하고 목요일은 칠칠 맞고 이래야겠는데 나는? 아, 힘들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성 본능은 좀 아니고 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렇게 기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사람마다 그건 다를 사람마다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남자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 종교가 다 괜찮은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진입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입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문을 열어놓는데 안 들어와 남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본성적으로 착하고 사실 로마 국교가 이제 될 때도 그런 좀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그 시대에. 굉장히 시대가 음란했거든요. 굉장히 혼전 순결이든 혼후 순결이든 그런 게 다 안 지켜지는 시대에 이제 그 로마 황실에서 처녀찾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처녀찾기 운동. 정말 이렇게 순결한 여자를 찾는 것들이. 어떻게 찾아, 근데? 근데 그것들이 보통 소문이 어떻게 났었냐면, 아,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순결하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그 황실이나 귀족들이 그 사람들을 픽업해 가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그런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국교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기호에 다니는 여자분들이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자녀 교육이나 가정을 이룰 때도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남자들의 성격은 개런티할 수 없는데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의 성격은 웬만하면 개런티할 수 있어. 확실합니다. 네, 나는 지금 내 여자친구 정말 좋아요. 종종 넣어야 돼. 종종 넣어야 돼. 아니, 녹음하는 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넣어야 돼. 그럼 말이 나온 김에 혼전순결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이게 혼전순결 얘기를 한다고 저희가 나름 아이템 회의를 이렇게 하기 전에 늘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혼전순결이라는 것 주제가 아니라 그냥 순결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커플들에서 겪는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스킨십을 통해서도 감정 교류가 되고 사랑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라는 게 고민이 되잖아요. 요새 한창 유행하는 그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가 좋을까? 그럼 뭐 손을 잡는 건 죄냐 아니냐? 뭐 키스는 죄냐 아니냐? 뭐 꼭 그 섹스만이 죄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끝도 없는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걸 내가 현직 그 친한 그러니까 형이면서 동시에 전도사인 형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형이 오지연 얘기를 해줬어요. 오지연. 개그맨 오지연. 그 왜 잇몸 이렇게 하는 그 아저씨. 난 민이라고 해. 민이라고 해. 그 아저씨. 그 아저씨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셨는데 지금 아내분이랑 만나면서 손도 안 잡았대. 손도 안 잡았다. 손도. 결혼할 때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도 안 잡았는데 그러고서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 얘기, 그 전도사 형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손도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네가 한번 그렇게 살면 남들한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혼전 순결이 중요해요 지켜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는 어쨌든 떳떳한 게 중요한 게 사실 중요한데 사실 요즘 문제가 결혼을 보통 뭐 남자는 33, 34 요 정도 돼야 하고 여자는 뭐 30, 31살 요 정도 나이가 돼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나서 15년이나 20년 동안이나 시간을 기다렸다 결혼하는 거니까 물론 저도 순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굉장히 정죄시해서는 안 된다. 정죄시해서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좀 모두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0년 그래, 동안. 그건 맞아. 공로를 인정해줘야 돼. 공로를 인정해줘야 돼. 우리 모두의 공로.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단 수고입니다. 아니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배경들은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남자는 뭐 나이 많은 사람 16살, 여자는 12살에서 13살이면 그래, 결혼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16살 되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성경을 다 뒤졌는데 혼전순결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오는 게 없어요. 네, 맞아요. 순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원인을 내가 찾아봤더니 혼전순결이란 게 없어. 12살에 결혼했는데 뭘 그러니까, 혼전순결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혼 전에 이미 순결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지. 그런 것 같고 순결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현대사회라는 게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 또 조건들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결혼하는 연령대는 계속 높아지고 이게 진짜 힘든 거죠. 성욕이. 성욕을 주체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힘든 게 어느 정도냐면 그런 얘기를 내가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여자들이 하루에 본인이 올린 먹을... 거 해도 돼. 아니야. 여자들이 하루에 먹을 거를 생각하는 횟수만큼 남자들은 섹스를 생각한다 했는데 아니야. 양쪽 방향에서 서로 놀란 거야.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서로. 남자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지. 남자는 그렇게 조금? 이라고 하겠지. 밥 먹는 정도밖에 안 한다고? 네. 아니 뭐 밥 먹는 것만 아니라 뭐 디저트는 이거 항상 여자들 먹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가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먹는 걸 생각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섹스를 생각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놀랬다니까 이제 이해했구나 이 사람이. 네. 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남녀가 그 정도로 좀 원하는 게 다르고 남자들한테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이거를 결국엔 컨트롤하는 여자들이 최대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 중에 하나죠. 올 초에도 사실 좀 힘들었고 이렇게 했던 게 그 제가 만났던 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 남녀의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저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 속도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 그럼 겁이 나기 시작해서 그냥 그만뒀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천주교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이제 사제들 통해서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치, 회개를 그치. 하잖아요. 사제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제들이 사도들의 어떤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는 개인 회개를 하긴 하는데 혼전순결을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탑오브도 죄? 네, 그러니까 대죄라는 명칭으로 쓰거든요. 카톨릭에서는. 근데 저는 개신교에서 꼭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가 됐든지 이거는 굳이 혼자 순결에 관련된 거가 아니어도 네네. 죄 중에서 탑오브도 죄는 없다고 생각해. 죄는 다 죄야. 근데 이 죄가 나쁜 죄. 그래서 이 마치 몇 년형 때리듯이 사람을 판단할 때 너는 종신형 죄를 지은 사람 너는 그래도 훈방 주치가 가능한 죄를 3년형 뭐 이 정도 나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이다 보니까 우리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같이 노력은 하되 혹시 또 이제 실수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는 알지만 실수는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정죄를 하거나 너무 큰 죄책감에는 시달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성이라는 도구가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부부관계 사이에서 결혼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작동할 때 제일 건강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걸 이제 결혼관계 안에서 잘 쓰도록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사실 상황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힘들죠. 자기 경험을 나누기가 힘들고 되게 정죄당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런 경험을 나누기가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좀 배제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이 배려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결혼까지 못 가고 이제 깊은 스킨십의 관계 갔는데 헤어졌을 경우에. 헤어졌을 경우에. 그래서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이게 분란의 소지가 돼버려가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정말 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 특히 여성의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 되게 억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는 정숙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이런 순결해야 되고 이런 거. 약간 그렇지 않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 이렇게 약간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그런 어떤 유교적인 이념들이 어른들의 생각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약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표준이 되고 어떤 가르침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자에게 요구되는 거 이상으로 형제들도 그런 거를 갖다가 잘 숙지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 여자만 고통당해? 그런 걸로다가. 잘못했어. 자기 매력 발산 아, 왜 그러세요? 내비 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HOJOB60MAN 지메일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겸손하기까지. 그 저는 이제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란동에서는 결혼예비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결혼예비학교의 과정 중에 부부와 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강의 짱이야. 비뇨기과 원장님이 와서 해.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전까지 순결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순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를 문제로 삼고 싶으면 본인이 문제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순결하려고 마음 먹는 게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했던 건 사실 아무 상관없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신 여자분들 생각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스킨십 문제 있어서 좀 되게 단호한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오래 연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있어서만큼은 자매님들이 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힘을 발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호해야 된다. 네. 공들여서 공들여서 이 주도권을 가져오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힘들죠 여자도. 왜냐하면 성욕이라는 게 남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도 분명 있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없기 때문에 여자는 막 그런 거에서 막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자도 스킨십 하면 좋거든요. 왜냐면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사랑받는 느낌이 여자는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받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가면 형제님들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면 저는 이제 너무 단호박이겠지만 이렇게 손도 잘 잡지 않았어요. 그런 그 기간은. 그리고 데이트하는 횟수도 줄이고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여자분들이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저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오 높으니까 잠깐 꺼놓는 거지. 껐다가 다시 켰다가 이렇게 해야지. 야채 그 부분에 이제 잠시 꺼두셔. 잠시 야채 인간으로 만들어. 왜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여자가 덜 힘드니까 덜 힘든 사람이 많이 감수를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똑바로 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애를 길게 하는 건 진짜 너무 남자한테 고문이 되고요. 길게 해보고 얘기해 있어봐. 아니 그래서 만약 결혼 정년기인 사람들은 결혼해 이렇게 좀 만나보고서 좀 괜찮다 하면은 너무 긴 연애는 안 그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닌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고. 맞아요. 저도 좀 약간 오래한 연애는 좀 비추면. 아니 근데 8년째 하면서 너무 힘들죠. 너무 근데 진짜 이거는 내가 성경을 딱 생각한 건데 그러면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연애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연애는 비성경적인 거야. 아니요. 레아 야곱 연애 열심히 했잖아. 기다리지 않 7년이나 먼발치에서 그게 연애야? 21년을 기다렸지. 21년을 노동을 한 거야. 그게 연애야? 손도 안 잡고 눈만 먹고. 식물 인간이지 연애야? 무역 야채 인간이야. 지금. 야채 인간한 거 아니야 21년간. 저는 글쎄요 이 문제가 사실 비기독교인하고 연애할 때 가장 큰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이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스킨십만큼은 이게 어쨌든 한쪽이 오케이 안 하면 어떻게 그렇죠? 혼자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의를 가장 이렇게 찾지 못하는 지점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게 약간 그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주변의 어떤 시선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주관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강요하는 가치관으로 어떤 걸 수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희 오늘 두 분 되게 잘 모신 것 같아요. 여기 편집하다 보면 남자들 얘기 다 날라갈 것 같아요. 잘려줘. 잘라줘. 매력 발사는 꼭 안 돼, 안 돼. 매력 발사는 나중에 따로 해가지고 에피소드 따로 내려고 야채인간 해가지고 따로 내려고. 초식남. 초식남. 이것도 매력 발사야 지금. 은근히 계속하고 있네, 매력 발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앞으로 나는 뭐 이런 연애 혹은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마무리 지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각자가 꿈꾸는 연애, 그치. 결혼, 가정 이런 것들. 결혼을 제일 앞두고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내가 꿈꾸는 연애는 너랑 하는 거야. 진심이야. 진심인데? 아, 그분 실명을. 실명을 말한 거지. 사심 방송. 정말 진심으로 나는 너랑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내가 꿈꾸는 연애는 너랑 하는 거고 60살 먹어서도 너랑 놀러 갔을 때 벤치에 내가 너 앉는 자리에 손수건 깔아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연애야.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주고 있어요? 그만해. 내가 원생이 해서 잘할 수 없어. 기다려봐, 몇 개 더 있어. 하고 해. 편집하면 되잖아. 나 지금은 안 되겠어. 나하고 화장실 갔을 때 일단. 아, 안 하는 사람. 네가 집에서 혼자 녹음했어. 그래, 뭐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죠. 자, 저는 네,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내가 나일 수 있고 상대방이 상대방일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네, 진짜 멋진 좋은 정이네요. 생각인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낸다는 의미도 있고 상대방의 상대방임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저도 뭐 연애를 안 해봐서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되게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결혼은 한 멀리 있는 지점을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방향이 다르면 결국엔 이제 찢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생각. 아, 이렇게 비웃어. 내가 그렇게 웃어 이 양반아.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다 무시하고 있어 지금. 안 되는데? 아, 왜 그래? 뭐 잠깐만, 나 물어보고 싶어. 어느 포인트가 웃겼어? 어느 포인트? 거울이나 보고 말해 이 양반 나왔는데. 멀리 아니. 멀리 있는 한 같은 곳 아, 거기 어느 포인트 웃겼던가? 혼자 망상했어. 아, 안 되는데. 어떻게든 마무리해봐. 아무튼 마무리해봐. 그냥 좀 신앙의 색깔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정을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꿈꾸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치관이 좀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면 좀 쉽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같이 재밌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이면 바람직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동님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나부터 할까? 예, 뭐 저는 예전부터 생각하던 거는 가장 화려하진 않아도 가장 아름답게 연애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도 말 참 잘해.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랑 화려한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고 화려하지 않지만 충분히 또 아름다울 수 있고 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답게 연애하고 그렇게 50년, 60년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연애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저런 게 내가 섹시한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오동왕한테 꽂혔다니 뭔 소리야. 지금 나는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아, 네, 저는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예술을 하셔서 그런지 좀 두 분이 좀 되게 감성적이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불륜일 정도로 그렇게 금슬이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생각할 오해할 정도로, 네,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 갔다가 예배 다 드리고 본인들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따로 같이 뭐 커피 집을 가서 투어를 도신다든지 해서 거기서 그런 소소한 데이트 하시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두 분이 너무 많이 하시고서 저희는 가정에 좀 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좀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호의호식하는 삶보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좀 되게 많이 구제하면서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직 이제, 회사를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수익구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하고 자본주의에서 이런 데 보니 딱 생각하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이런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튼튼하게 세우지?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자 이런 게 확 다 들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우리 같이 선교 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천국에 올라갔을 때 제일 첫 번째 줄에 있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사람 그렇게 우리 그런 부부가 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펙 다 띄고 내 자식도 그렇게 키우지 않고 정말 그렇게 좀 가치 있는 삶으로 살자라고 저 어제 오빠랑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빠랑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나가시겠다. 좋은 본보기와 좋은 목표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남만 잘 살겠다는 게 네. 뭐 이렇게 코멘트를 달 수 없는 깔끔한 얘기여가지고 코멘트를 따로 달진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얘기를 망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뭔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음지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양지에서 나오 내가 웃어주겠다. 아 진짜 저는 진짜 어이없는 얘기인데 진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난 또래보다 되게 그 뭐냐 그 심리학 같은 거 배우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발달 과업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또래들보다 발달 과업을 그 컴플리트를 하는 그게 한 5년 정도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또래들보다 정서적으로나 약간 좀 과업적으로 5년 앞서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애를 그니까. 아니 외모도 되게 동안이세요. 아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또래들이 막 결혼이랑 뭐 그런 얘기들을 결혼이나 뭐 연애를 이런 얘기 할 때 되게 남 얘기처럼 들리고 막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리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리고 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좀 사람들과 이제 멀리 지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를 굉장히 경험을 하다가 또 사귀었다가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바닥에 그래가지고 자신감이나 그런 좀 그런 거랑 하여간에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생각은 참, 아, 내가 무슨 연애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매력 발산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더 못 보여준 매력이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어마어마하다. 아, 두 시간으로 부족하시네. 아, 그래서 참, 참 뭐랄까 심리적으로 참 되게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 좋은데 참 그런 것들이 참 아직까지 나에게서 사치가 아닌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이게 솔직히 저의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참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냥 좀 비웃지 못해서 어떡해. 매력 발산 계속하고 있어요. 모성 묻는 명지적에 나쁜 녀석. 손모하고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감싸주고 싶을 거야. 진짜 거짓말하고 내가 아는 분 중에서 이거 듣고 있는데 우리 공개방송하면 형 이름 든 플랜카드 들고 온다는 사람 있어. 진짜야. 아 진짜요? 요즘에 다 네 얘기만 해. 진짜. 다 네 얘기만 해. 두 명만 남아. 우리 셋은 아무도 얘기 안 해. 네 아니야 목소리 좋다고 MC는 얘기하잖아. 우리 둘은 묻히고 있어. 그래 나 무슨 소리 이상하다는 소리만 나오고. 목소리 좋다는 건 오늘 방송 나가면 끝이야 이제. 아니 형 진짜 멋진 사람이야. 아, 그래서 그냥 좀 아름답게 포장해서 얘기하면은 정말 아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키워주고 같이 성장하는 얘기했는데 참 그게 참 아름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형 진짜 멋진 사람이야. 자신감을 가져. 내 주변에 형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진짜 자신감 가져. 고맙다. 아니 나 이 안 그럼 내가 여기 안 끼워줬지. 그럼 여기가 어디라고 끼워줘. 그래.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아, 자신감을 가지고 형 진짜 형도 훌륭한 사람이야. 엄청난 사람이야.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야. 진짜 네. 진짜 매력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와서 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딱히 무슨 마무리 멘트 같은 게 떠오르지 않네요. 이게 저희가 굳이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저희만의 다른 뭐 연애 비법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 것 같고 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늘 그렇지만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않고 어떤 방향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그냥 저희끼리 그냥 떠든 거니까요. 알아서들 열심히 잘 알아서들 잘 하시고 소화하시라고 마무리는 항상 거야. 알아서들 잘 네. 귀에 필터까지라고 네. 열린 결말 그럼 열린 결말입니다. 네. 알아서들 잘 하시고 아,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예. 각자 각자가 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을 먼저 사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가올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누구나 다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언젠간 연애할 수 있을 거 언젠간 언젠간은 자 솔로 된 지 만일 정도 거의 가까이 됐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네 이제 승천합니다. 승천해. 마법 손에서 이제 마법술이 나갈 수 있어요. 아 제가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셨잖아요. 근데 모태 솔로라고 본인이 말로 그러시잖아요. 연애 진짜로? 네, 대마법사다. 대마법사야. 간달프다.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만일 정도 됐거든요. 모태 솔로. 와 간달 3만일 3만일. 간달프다 간달프. 우리랑 통일 되겠다. 매력 있어. 아, 아니. 오다 왕님. 네, 아, 저희 막 이렇게 통일 한국을 바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희망찬 방송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주제를 정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는 어떻게? 동성애 합시다. 동성애. 우리 남녀간의 사랑을 했는데 남남간의 사랑과 여여간의 사랑도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떡밥이지만.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동성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아유 장시간 동안 익숙하지 않으셨을 텐데 오셔가지고 일단 같이 녹음해주신 그 두 게스트 분 그 노량진 전지현님과 재나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네 저희 그러면은 이번 화는 이번 연애와 이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수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짧다. 할 일이 너무하는데. 추잡 60분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추잡을 검색하시거나 choojob60@gmail.com으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선곡은 빌 에번즈의 A Time for Love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